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의 사랑 평양이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일당백의 노래. 지금 계속하여 노래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? 이어서 노래 예쁘니 소금이 보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을 위하여 병사가 있다. 장군님 계시는 이상으로 너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